me when we were one. Tease me when we were shy. Hold me when we were strong. Love me when we were one. Maybe not a better unadvisable. Show me nothing. I'm doing still ing. He's still waiting, so come and close before his aim to change the game cold. 아직도 못다한 나만의 얘긴 흐르지만 다시 언제까지 나만의 미련으로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싫었어. 방송에 우리 서로 가는 갈 길로 이별이 아닌 이별을 맞으며 헤어지지 말 사랑 goodbye goodbye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반응 사랑한다는 그런 말보다 더 진실함을 on his front page. Maybe you build up his life game. Think I never went to keep promise each other side. He don't call a lot, yeah, I know. He don't see a lot, yeah, I know. Don't be disappointed a lot, yeah. Don't catch up, go to the please believe in his love. 우리 서로 가는 갈 길로 이별이 아닌 이별을 맞아 헤어지지 말 내 사랑 goodbye goodbye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반응 사랑한다는 그런 말보다 더 진실함을 이해해 내 사랑 goodbye goodbye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반응 거야. I give you everything, all you need, rings, cars, and every clothes.